50 languages. 72. 72. 72. وجوب فعل شيء. 뭘 해야 해요? 뭘 해야 해요? 예지보 علي. 해야 해요. 해야 해요. علي أن أبعث الرسالة. 저는 그 편지를 붙여야 해요. 저는 그 편지를 붙여야 해요. علي دفع نفقات الفندق. 저는 호텔비를 내야 해요. 저는 호텔비를 내야 해요. عليك أن تستيقظ مبكرا. 당신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당신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عليك أن تعمل كثيرا. 당신은 일을 많이 해야 해요. 당신은 일을 많이 해야 해요. عليك أن تكون دقيقا في المواعيد. 당신은 시간을 지켜야 해요. 당신은 시간을 지켜야 해요. عليه أن يملأ الخزان بالوقود. 그는 기름을 넣어야 해요. 그는 기름을 넣어야 해요. عليه أن يصلح السيارة. 그는 그 자동차를 고쳐야 해요. 그는 그 자동차를 고쳐야 해요. عليه أن يغسل السيارة. 그는 그 자동차를 세차해야 해요. 그는 그 자동차를 세차해야 해요. عليها أن تتسوق. 그녀는 쇼핑을 해야 해요. 그녀는 쇼핑을 해야 해요. عليها أن تنظف الشقة. 그녀는 아파트를 청소해야 해요. 그녀는 아파트를 청소해야 해요. عليها أن تغسل الغسيل. 그녀는 빨래를 해야 해요. 그녀는 빨래를 해야 해요. علينا أن نذهب فورا إلى المدرسة. 우리는 당장 학교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당장 학교에 가야 해요. علينا أن نذهب فورا إلى العمل. 우리는 당장 직장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당장 직장에 가야 해요. علينا أن نذهب فورا إلى الطبيب.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عليكم أن تنتظروا الحافلة. 당신들은 버스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들은 버스를 기다려야 해요. عليكم أن تنتظروا القطار. 당신들은 기차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들은 기차를 기다려야 해요. عليكم أن تنتظروا سيارة الأجرة. 당신들은 택시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들은 택시를 기다려야 해요.